이틀에 봄이 오고 누가 와서 물었네. 지나가는 말로.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나는 대답했네. 거기에 갔다고. 누가 와서 물었네. 거기가 어디냐고. 나는 대답했네. 담 너머 하얀 집을 가리키며 자유가 묶여 발버둥치는 곳이라고. 산에 들에 봄이 오고 누가 와서 물었네. 지나가는 말로. 그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나는 대답했네. 무덤 하나를 가리키며. 그는 지금 저기에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로 문을 연 FM 영화음악. 5.18. 어느새 14년이 흘렀습니다. 강남구 역삼일동의 강성모 씨, 희연 누나와 같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영화죠. 꼬방동네 사람들 중에서 이현옥이 부른 조각배였습니다. 만약에 저희 대학 선배가 오늘 제 방송을 듣는다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너 오늘 같은 날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노래로 시작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린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럴 것 같은데요. 마치 무슨 가요 제목 같기도 하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그건 정말입니다. 강성모 씨가 저보고 호호 아가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아나운서를 하면서 물에 빠지면 혹시 입만 동동 뜨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었거든요. 입만 커다랗게 확대되는 꿈이요. 자,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MBC 드라마들 여러분 보십니까? 세간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는데요. 종합병원이라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잘 그리고 있죠. 레지던트의 하루하루. 상당히 리얼리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제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작가가 6개월간 병원 생활을 실제로 했다고 하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몸으로 부딪혀서 그래서 써낸 살아있는 원고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살아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재룡 씨, 홍리나 씨가 주연을 맡고 있죠. 오늘 그 삽입 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태리의 카테리나 카젤리가 부르는 Buio in Paradiso, Black in Paradise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틀의 김태영 씨, 대전의 노은기 씨, 그리고 민철호 씨 잘 들으셨습니까? Two Hearts, 영화 True Romance 중에서 크리스 아이작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게리 올드만, 데니스 호퍼, 발 킬머, 크리스토퍼 월킨, 그리고 헐리우드의 영 파워죠. 브래드 피트와 크리스천 슬레이터. 자, 이렇게 캐스팅은 호화찬란했지만 국내 개봉 때는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주인공인 클라런스,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머리는 비상하지만 사회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였죠.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홍콩 액션 영화입니다.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알리바마라는 여인이 클라런스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알바마는 매춘과 마약을 거래하는 검은 조직의 일원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이제 클라런스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몸으로 조직을 상대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어딘가 홍콩 영화 냄새도 좀 나고요. 거기에 헐리우드 영화 냄새도 나는 그야말로 짬뽕 같은 작품이었는데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영화 저수지의 기회로 새로운 마틴 스콜세지라고 불리우는 퀸틴 타란티노가 썼습니다. 그의 시나리오가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 강렬한 영상에 화면 전개도 스피디했고요. 또 개성 강한 배우들이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줘서 더 인상 깊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트루 로맨스. 특히 자유분방하고 이기적이면서도 사랑을 위해서는 맹목적인 클라런스. 미국 신세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클라런스 역의 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이 영화로 좀 반항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천 슬레이터 하면은 그 조니 뎁과 커누 리브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리버 피닉스와 함께 헐리우드의 신세대 배우로 지칭됐었는데요. 오늘 그의 인생과 영화에 대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틀로 영등포의 상희씨 누나가 크리스천 슬레이터를 아주아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누나 보고 오늘 잘 들으라고 말씀해주세요. 우선 음악 듣고 그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시온 코네리를 쫓아다니는 젊은 수도승으로 등장했던 영화죠. 그야말로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장미의 이름, The Name of the Rose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어너가 음악을 맡은 장미의 이름 중에서 Confession, 고백입니다. 하이텔의 이성찬 씨 조용하고 슬픈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입맛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아너의 음악이었죠. 장미의 이름 중에서 컴패션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크리스천 슬레이터는 그 머리가 뛰어난 스승 그 숀 코너를 따라다니면서 수도원의 연쇄 살인 사건 그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조수 역을 했는데요. 그러다 얼떨결에 마을 여인과 사랑까지 나누게 되는 그런 젊은 수도승이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장미의 이름에서 등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크리스천 슬레이터의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반항적인 이미지보다는 그저 깨끗하고 잘생긴 미소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 그가 요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신세대 배우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88년에 출연한 영화 헤더스부터였습니다. 이 헤더스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임이죠. 헤더스의 멤버들은 다들 예쁘고 인기 많고 오만하고 때로는 악마적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남학생을 유혹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여학생들이죠. 위노나 라이더, 그 베로니카는 이 모임에 끼고 싶어서 안달이지만 헤더스 멤버들의 눈에는 그저 한여처럼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쯤 이 학교에 JD라는 정체불명의 남학생이 전학을 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는 이 JD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어느 날 베로니카는 JD에게 헤더스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JD는 마치 장난처럼 헤더스의 멤버들 3명을 차례차례 연쇄살인하게 되죠. 자,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이 JD라는 역할을 통해서 광기로 가득 찬 현대 젊은이들의 그 악마적인 심성, 그 깊이 감춰진 이 악마적인 심성을 훌륭하게 표현해냈는데요. 특히 이 영화 속에서 그가 말하는 투, 그 대사투가 마치 내뱉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잭 니콜슨의 말투와 비슷하다 해서 영 잭 니콜슨, 그러니까 젊은 잭 니콜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헤더스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도 되었죠. 하이텔로 희진 씨가 시청해 주셨고 또 정보용 씨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헤더스 제일 첫 장면을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장면이 나오죠. 게이트볼을 하는 헤더스 멤버들. 그런데 그 게이트볼 구멍 안에는 누가 있던가요? 위노나 라이더의 머리가 보이죠. 그때 흘러나오는 곡입니다. 캐세라세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딱 맞는, 머리에 맞는 소리 들으셨어요? 위노나 라이더의 목소리도요. 바로 구멍 속에서 바깥으로 머리만 내놓고 있던 위노나 라이더의 얼굴 표정이 기억나실 텐데요. 게이트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게이트볼은 조금만 문을 통과하잖아요. 여하튼 헤더스 제일 첫 장면에 나왔던 캐세라세라. 아주 기묘한 분위기를 이 노래가 더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크리스천 슬레이터 1969년생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69년생이니까 올해 25살. 우리 나이로 한다면 26살이죠. 아버지는 뉴욕 무대에서 활약하는 마이클 호킨스라는 배우고요. 어머니는 MGM 영화사에서 캐스팅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메리 주 슬레이터인데요. 어머니 성이 슬레이터니까 이 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어머니 성을 따라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예가 집안에서 자란 슬레이터는 어릴 때부터 영화 현장을 자주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미 연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의 고집을 아는 부모는 7살 난 슬레이터에게 장난 삼아서 TV 드라마에 단역을 시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준 그 어린 이 꼬마 슬레이터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그 방면의 전문가인 어머니마저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슬레이터를 유명한 아동 연기 학교인 달튼 스쿨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기를 전공했는데요. 슬레이터는 9살, 이 어린 나이에 이미 딕 반 다이크와 뮤직맨에 출연했고요. 그 후로도 브로드웨이와 그 전미 순회 공연을 섭렵하면서 무서운 아이로 앙팡대로블로 성장하게 되죠. 82년에 슬레이터는 무대에서 쌓은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TV 영화에 진출하게 됩니다. 컨트리 가수 헨크 윌리엄스의 아들을 그린 위대한 아버지에게, 또 공포 시리즈였던 From the Dark Side, 이런 TV 영화들에 출연하면서 그 고집스럽고 강인한 소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이력을 지니고 슬레이터가 영화에 데뷔한 것은 85년에 이릅니다. 85년에 빌리 진의 전설 The Legend of Billie Jean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뒤에 장미의 이름으로 출연함으로써 일단 합격점을 받았죠. 또 88년에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 슬레이터는 자동차의 제왕인 프레스턴 터커의 일대기를 묘사한 터커, 이 영화에서 터커 주니어를 맡았는데요. 사실 그는 이 역할보다도 존경하는 코폴라 감독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 그것이 더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커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No Chance Blues. 영화 터커 중에서 No Chance Blues였습니다. 88년쯤에 슬레이터와 그의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서 아예 헐리우드로 이주해옵니다. 그 슬레이터의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가족들이 뒷받침해주고 또 배역운까지 따르는 바람에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90년에 두 번째 행운을 거머쥐게 되죠. 바로 영화 볼륨을 높여라 Pump Up the Volume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슬레이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출연작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는 사실 그의 동무대죠. 뉴욕에서 아리조나로 전학 온 고교생 마크 역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는 늘 혼자입니다. 계단에 홀로 앉아서 책을 보고 혼자 점심도 먹고 그 정도로 내성적인 소년인데요. 낮에는 이렇게 말 한마디 않던 마크가 밤만 되면 달라지죠.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마음속의 울분을 마음껏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울분은 자신이 설치한 사설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온 도시에 울려 퍼지죠. 헤드 해리라는 이름의 라디오 DJ 마크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그 도시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이 영화에서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열연을 했죠. 덕분에 그는 가죽 자켓과 오토바이 대신 벗은 몸에 마이크를 쥔 제임스 딘 이런 또 하나의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슬레이터를 단숨에 스타로 올려놓은 볼륨을 높여라 가운데 한 곡 들어봅니다.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슬레이터가 경찰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진리는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끌려가는데요. 이 장면과 이어서 이반 네빌이 부르는 Why Can't I Fall in Love? 배제에 대해 남재욱 씨께 띄워드립니다. Keep on holding me back. 영화 볼륨을 높여라 중에서 Why Can't I Fall in Love? 이반 네빌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 볼륨을 높여라에서 그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자신의 독특한 반항적인 연기력을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90년 이후에는 젊은 스타들이 등장하는 영화에 자주 얼굴을 비칩니다. 키퍼 서덜랜드와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등이 함께 공연한 영건스2에서도 그 얼굴을 비치는데요. 여기서는 그 모스인 빌리 더 키드를 등에 업고 좀 출세 좀 해보려는 젊은 총잡이로 등장했었죠. 그리고 비디오 제목이 자유시대였을 거예요. 맙스저스라는 영화. 청춘판 데브로 불리우죠. 이 영화에서는 럭키 루치아노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은 그런데 원래 맷 딜런에게 가는 거였대요. 이미 내정되어 있었는데 볼륨을 높여라에서 그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급성장하는 바람에 배역이 졸지에 바뀐 겁니다. 그런 만큼 슬레이터에게는 의미가 깊은 역할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슬레이터는 럭키 루치아노의 카리스마적인 표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의 뉴스 필름,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뉴스 필름을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하네요. 자, 영건스2, 맙스터스, 그리고 케빈 커스티너와 함께했던 로빈훗. 이런 영화들을 다 끝낸 91년쯤, 그때는 미국의 VSG가 그 성적 매력이 있는 독신자 10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이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뽑힐 정도로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 영건스2 중에서 들어봅니다. 본조비가 부릅니다. Blaze of Glory. 시험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 사동의 박정은 군. Blaze of Glory, 본조비의 힘찬, 힘있는 노래, 영화 영건스2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93년에 트루 로맨스에 출연한 이후 크리스찬 슬레이터에게는 많은 신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우선 탐 크루즈와 공연하게 되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있고요. 또 베리 레빈슨 감독의 지미 할리웃, 그리고 열혈 변호사로 등장할 1급 살인, 이런 영화들이 쭉 기다리고 있어요. 한결같이 탑스타들과 연기력을 겨루게 되는 그런 영화들인데요. 90년대를 대표하는 신세대 기수인 만큼 그 선배 연기자들 속에서 빛을 발할 그의 전설적인 연기 우리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크리스찬 슬레이터 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요. 음악은 슬레이터답지 않은 역을 한 영화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93년작인데요. Untamed Heart. 그 반항적이고 저돌적이고 탁탁 튀는 연기가 아니라 말없고 애잔하고 눈으로 연기하는 그런 역이었죠. 아주 애절한 사랑 영화입니다. 웨이트리스 캐롤라인, 마리사 토메이는 어느 날 마을 건달들에게 폭행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그녀와 같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늘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던 아담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구해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되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말없는 고아 청년과 끊임없이 시련만 당하는 여성의 사랑. 아름답고 아주 깨끗한 사랑 이야기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비극적이었죠. 자, 이 영화 Untamed Heart. 비디오 제목은 Untamed였죠? 맨 첫 장면에 나오던 수잔 베가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하이텔의 박우영 씨 듣고 계시죠? 탐 스타이너입니다. I am sitting in the morning at the diner on the corner. I am waiting at the counter for the man to pour the coffee. And he fills it only halfway. And before I even argue, he is looking out the window at somebody coming in. It is always nice to see you, says the man behind the counter to the woman who has come in. She is shaking her umbrella, and I look the other way as they are kissing their hellos, and I'm pretending not to see them, and instead I pour the milk. I open up the paper, there's a story of an actor who had died while he was drinking. It was no one I had heard of, and I'm turning to the horoscope and looking for the funnies when I'm feeling someone watching me, and so I raise my head. There's a woman on the outside looking inside. Does she see me? No, she does not really see me, 'cause she sees her own reflection, and I'm trying not to notice that she's hitching up her skirt, and while she's straightening her stockings, her hair has gotten wet. Oh, this rain, it will continue through the morning as I'm listening to the bells of the cathedral. I am thinking of your voice and of the midnight picnic once upon a time before the rain began. And I finish up my coffee and it's time to catch the train. Susan Vega가 부른 Tom Steiner, 영화 Untamed Heart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크리스찬 슬레이터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지셨습니까? 아직은 좀 부족했죠?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기 전에요. 중국 영화음악 베스트 모음곡 CD 보내드릴 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안 뽑았죠? 늘 이렇습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요. 오늘 두 분 뽑았습니다. 강원도 원주 소처면 수암 1리의 정미경 학생, 그리고 광주 동구 동명일동의 서경식씨. 두 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정인아씨, 용산구 가련동의 정도연 동자, 그리고 서울 서쪽에서 편지 보내주셨죠. 김은수씨, 대구 서구 평리삼동에서 영화에 억수로 관심이 많은 윤정식께 띄워드립니다. 블랙 레인 중에서 이기팝이 부르는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띄워드리면서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black. This town's my own, riding free and alone, and I ain't looking back. Maybe I know some people, maybe I break some rules, but this is the street I got to compete. Baby, I ain't no fool. So I take a little bad with the good. It ain't just black and white. You gotta deal with the real. Desire beckons from the dark. I've made my bed, but I can't rest my head while I still swim with sharks. Everyone needs something. Sometimes they don't know why. But so much could be misunderstood in the blink of an eye. So I take a little bad with the good. It still ain't black and white. You gotta deal with the real. Ooh,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